예수께서 이 세대를 한탄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대를 가리켜서 사무시대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무관심이요, 둘째는 무감각이요, 셋째는 무의미요, 네 번째는 무기력한 시대에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네 가지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병은 오늘날 현대인만 앓고 있는 병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공통적으로 앓고 있는 병 또한 무관심과 무의미와 무기력과 무감각한 질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네 형제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보면서도 아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시들어가고 있는데도 안타까워 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 병들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무감각한 중병이 알고 있으면서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워야 될 부분을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될 부분을 치료받지 않습니다.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을 고치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위기의식을 느끼게 될 부분도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주기 위해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신앙을 적나라하게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면 안 되었겠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잘되고 복된 성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잘되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되지만 범사가 잘될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되지만 경건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던지신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 자신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해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부터 17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랑 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단가 갓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상태를 묘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가 너희를 항상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피리를 불면 흥이 나잖아요. 누가 이러면 장구를 치고 꽹가를 치면 흥이 나잖아요. 드럼을 쳐도 흥이 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흥이 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나중에는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 겁니까? 아마도 같이 덩달아 어깨가 을쑥 올라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이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게 좀 어깨가 들쑥들쑥하지 않아요? 그리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춤을 덩실덩실 추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보다 흥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 가슴을 치고 울면 나도 모르게 코가 찡하면서 울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는데 제가 심호했던 교회 성도들을 만나보았는데 앉아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서 눈물을 닦고 와서 기도해 주는데 내 평생 그렇게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성들이 방황하는 모습, 어느 교회를 찾아갈까 방황하는 저들의 모습 속에 저는 한없이 울었습니다.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 앞에서 울었던 것이 왜 자꾸만 매일같이 생각이 나는지요. 카톡에 있는 것을 전달합니다. 목사님이 진실된 목사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진실된 목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지난주 토요일에 이태원에서 할로윈데이 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곳에 10만 명 이상 인파가 몰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다가 4m 좁은 공간 경선에서 사람들이 줄줄이 넘어갔고 또 넘어가다가 156명이 최악의 압살을 당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 중에 대부분의 사망자들은 10대에서 20대들 사이였습니다. 그 젊은이들은 우리 자녀와 똑같은 또래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엊그저께 장례식을 치르는데 어느 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가지마! 가지 마라! 지금 가면 안 된다! 저는 그 어머니의 울부짖는 소리 속에 저는 괜히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마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가슴이 아팠고 눈물을 함께 흘렸던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도 느끼잖아요. 저만 아픈 겁니까? 여러분도 아프잖아요. 우리 민족은 그 누가 울면 가슴을 치며 같이 울고 가슴을 치는 감정이 풍부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일단 예수의 메시지를 들었어도 말씀에 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살려보려고 그들에게 잘되게 보겠려고 말씀을 주었건만 그들은 거기에 대한 무관심이 있고 여러분 무감각한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관심과 무감각한 시유를 통하여 여러분 통렬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여러분 1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때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귀가 핸디캡이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길레가 열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에게 피리를 불어던 너희가 춤추지 않았다. 무감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슬피 울어던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한 것 같도다. 여러분, 무감각했습니다. 무반응이었습니다. 무엇을 들어도 뭡니까? 그들은 여러분 말씀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무시대에 살아가고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첫째는 무관심이요, 두 번째 무감각이요, 세 번째는 무의미요, 네 번째 무기력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것이 우리의 신앙 속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무감각한 신앙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무감각한 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어떤 반응이나 느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공적인 반응이 아니라 사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가 한번 시험에 들면, 내게 문제가 생기면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기에 대한 반응은 없습니다. 우리는 공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공적인 사람. 이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공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적인 감정 속에 말씀을 들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하셔도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어떤 반응이나 느낌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충격도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들어도 도전을 받지 않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를 들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는 메시지를 들어도 가슴을 찍어 울지 않습니다.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들어도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기의식의 메시지를 들어도 위기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들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박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도하라는 메시지의 현장을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무기, 그 무기가 우리에게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 길지만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라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같이 되었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습관이 뭡니까? 늘 하던 대로. 예수님은 늘 하던 대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혹시 기도를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 무엇 때문에, 그 누구 때문에 기도를 멈췄다면 우리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 무엇이 그 누구신 내 신앙을 한 걸음 더 발전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게 그 무엇이 그 누구가 나를 그렇게 만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여러분들과 예수님처럼 늘 하던 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신 분,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분. 그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가 뭐예요?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장 최대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느냐 마느냐는 이 사건 앞에 주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최대로 가장 중요한 문제,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지금 현재 늘 하던 대로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늘 하던 대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기서 끝났습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실래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그것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유혹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욕심이란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그 다음에 음란이란 유혹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돈에 대한 유혹도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잡아먹는 유혹, 우리 인생을 망치는 유혹, 거기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거든 이 잔을, 이 잔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인간이라면 가질 수 있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죽기를 원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죽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 구절이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찾고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의 정의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면 큰일 나요. 내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 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단 생명이 보존된 가운데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복도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복도다 주었겠습니까? 아버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힘을 복도다 주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힘썼습니다. 애썼습니다. 더 간절히 기도하더니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든지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왜 잤겠습니까? 여러분 왜 잤겠습니까? 피곤해서 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는 것과 잠자는 것은 생리적인 현상이에요. 여러분 피곤하면 자야 돼요. 맞습니까?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왜 자느냐? 왠지 아십니까? 지금이 기도할 때이기 때문에 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네오 외환이 지금 현재 처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타개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다시피 북한은 전례 없이 연일 미사일을 쏘대고 있습니다. 그것도 분단 후에 처음으로 탄도미사일을 북방 한계선을 넘어 울릉도까지 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습경보가 일어났고 울릉도에 사는 사람들은 피신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잘못 쏘이면 우리가 사는 곳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장하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북한 무력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시간 동안 여러분 25발을 쐈습니다. 여러분 그 미사일 한 발이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200만불에서 300만불짜리 20억에서 30억짜리입니다. 25발을 쐈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사람은 천억 원 정도의 돈을 낭비하였습니다. 북한이 1년 동안 쌀을 수입하는 게 천억 정도도 안 됩니다. 북한이 1년 동안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품도 여러분 1천억이 안 됩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얼마나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지금 힘들었으면 딜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깨어 기도하라. 거기서 끝난 겁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사고,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156명의 치악에 압사 사망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련의 사건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무감각한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까? 감각 있는 신앙을 취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이 지금 이쪽에서도 뻥, 저쪽에서도 뻥, 멀리서도 뻥, 무슨 사인입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지만은 주님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목소리 우리가 청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무감각한 신앙을 버리고 감각 있는 신앙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기도하라.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어떠신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나라를 구하는 의인이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여러분 총칼로 전쟁에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수 없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기도만이 승리할 수 있다. 기도만이 이길 수 있다. 기도만이 champion이 될 수 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한테 두 가지 마음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지금은 기도할 때다. 두 번째, 천기는 분별하면서 내 백성의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고 있구나. 제가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기도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를 위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의 말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제자들을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6절의 말씀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 무감각하게 들렸습니다.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첫째로 베드로가 칼을 들여서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칼을 사용하는 사람은 칼로 망한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총으로 싸우는 사람은 총으로 망합니다. 칼을 사용한 사람은 칼로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결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주님이 앞을 내다보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 기도하지 않은 결과 그들의 삶을 꼬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삶을 실패로 전락되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은, 기도하는 민족은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와 성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의 평안과 혼의 안전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쇠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노세 사이와 노세 가정을 통해서 증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하나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세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이니 우리가 멸하리라. 노시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난 그들을 살려보고자 생명의 말씀을 줬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무엇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무엇으로요? 농담으로. 영어성에 보니까 joking하고 되어 있습니다. 장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걸 가리켜 비극이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날 니느웨 성에 대해서 설교하였습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40일 이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회개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메시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몇 번에 걸쳐서 사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인을 무시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준 게 아닙니다.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당하리라. 그때 그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의 이름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사인, 살 수 있는 사인, 축복을 받은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무시한다면 회개할 시간조차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몇 번 사인을 보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세 번 사인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여전히 가늠한 자가 가늠하고 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사인을 보냈어요. 10년 동안 가늠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나님이 봐주고 사인을 보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덜미를 잡혀서 그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살려보려고 몇 번씩 말씀을 통해서 사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무반항을 일으킨다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롯의 가족을 살리는 장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5절부터 합독합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느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손에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롯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자를 더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인자를 더한지 아십니까? 롯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자, 불쌍히 여김이 그들에게 더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일입니다. 어느 모 집사가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 옆집에 큰 가게를 운영하는 남자분이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는데 중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를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병원에 갔더니 이 남자분이 그 옛날 예수를 믿었던 얘기를 하면서 엉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저도 울어야 됩니까? 울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까?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같이 울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병상에 있을 때 꿈을 꾸었습니다. 옆에를 보니까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를 보았더니 사람이 죽어나가는 비명소리가 아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할머니가 자기에게 나타나 이제 내가 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너한테 박스 하나를 주고 간다면서 박스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떠난 뒤에 박스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성경책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꿈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성도님이 봤던 찬란하고 여러 종류의 아름다운 곳은 우리 성도님이 가야 될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죽어가는 비명소리는 지옥입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가 성경책을 주고한 것은 그 성경책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으라고 주고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왼수였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여러분, 그걸 보고 내일로 밀어요. 저는 답답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오늘 믿는 겁니다. 구원을 오늘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내일로 미루면 내일이 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그분은 제 권면을 듣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잘하였습니다. 나중에 중풍, 스트로크, 중풍까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과 뜨거움과 결단과 각오와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고 가슴을 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